커다란 옷장 안에 숨어있나 슬픈 눈을 하며 웃던 아이 예쁜 그 아이 입술을 살짝 문제 떨고 있나 다들 진짜 너를 모르겠지 숨바꼭질 We are playing it 다친 맘에 문을 살짝 두드려 놀라지 않게 거리를 좁혀 머리를 쓰다듬어주면 눈을 맞춰 눈을 투영해 조명을 거칠며 숨소리 listen 심장을 맞대어 네 안에 몰아친 소란과 바람을 잠재울 시간이야 내 손길에 melting 내 품에서 hiding 좀 꾸밀 것 baby 내 손길에 melting 내 품에서 hiding 좀 꾸밀 것 baby 몰래 정리하고 넣어줄게 머릿속에 다 털어내면 되지 작은 먼지들은 Yeah, yeah. 어서 힘 빼주게 blah blah blah 다 뱉어내버려 살짝 붉어진 cheek yeah. 심장 박동은 fast okay. 애정이 어디면 쉽게 읽혀줘 숨바꼭질 We are playing it 깊은 바다까지 찾아내주도 난 날 투영해 네 곁에 있어 난